2023년 독립유공자 후손장학금 선발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이며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서울 시민의 자녀인 대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직자 진로 멘토링 청춘잡담 안내입니다. 멘토 기업은 국민건강보험, 아모레퍼시픽, LH외 6개 그룹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은 서울 동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5월 25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까지 각 기업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부전공, 다중전공, 그리고 복수전공 신청 및 포기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한 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서울 캠퍼스 재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5월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포털로 신청 후 학과별 요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학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3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의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특례법이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거둬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 강탈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3일 올해 하반기부터 엘니뇨가 도래해 전 세계 곳곳에 폭염, 홍수, 그리고 가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 이상 올라간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엘니뇨가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발생할 확률은 60%, 7월에서 9월 사이엔 70에서 8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또 엘니뇨로 인해 지구기온이 기록적 수준으로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3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하며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상까지 앞에 연준은 작년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리경, 담당의 박일인이었습니다.